언니는 약간 그래도 중국에서 2년을 공부를 하고 오셨잖아요. 그럼 막 맞아요. 제일 다르거나 막 와, 이건 신기한 문화다 이런 거 있었어요? 신기한 아직 아, 많이 안 겪어봐서. 아, 한 달만 그럼 기숙사는 많이 해요? 기숙사? 중국 대학교는 기숙사에 대해 많이 살아요? 거의 다 기숙사에서 살아요. 아, 통학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? 없어요, 거의. 아, 기숙사 그 방이 많으니까 거의 2인실. 가격도 비싸고. 두 명이서 한 방에 자요? 네 명. 네 명이서 지내요? 네 명. 보통 대학은 보통 두명 아니면 세 명인데. 그냥 기숙사 두 명에 있는 기숙사도 있고 네명더 흔해요. 아, 우와. 흔해. 네명 정도 있어야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약간 북적북적하고. 저는 근데 고등학교 때 기숙사였는데 여섯 명이었어요, 한 여섯 방에. 명? 진짜 사람 많은데 막 그 씻을 밤 시간을. 엄청 크게. 아니요, 침대를 2층 침대로 해서 그방 자체는, 침대는 그 위에 네, 2층 침대로 침대. 하니까 세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그냥 옷장 하나씩 입고 이런데 씻을 시간은 20분밖에 안 돼요. 여섯 명이 씻어야 되는데. 그래서 진짜 전쟁이에요. 그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요. 네, 각 방에 화장실 하나인데 세면대 두 개, 변기 하나, 그리고 샤워 호스도 하나. 그럼 진짜. 중국의 그 남부 지역에서 그 기숙사에서 화장실 있어요. 근데 복방에 보통 화장실 없어요. 다 어디에 없어요? 방에서 방 밖에서 그러면 공용 화장실인 거예요? 공용 화장실. 아, 그러면 막 머리 감거나 샤워하거나 그럴진 어떡해요? 그냥 밖에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. 어머, 하면 돼요. 부끄러워라. 다 같이. 다 같이. 그러면 언니도 원래 그런 기숙사에서 살다가 온 거예요? 그럼 좀 편하지 않아요? 편해요. 지금 막방 안에 화장실 있으니까 편하지. 그냥 샤워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. 그 아, 밖에서 지금 혼자. 혼자. 아, 룸에 안 들어온대요? 없어요. 그냥 입원하기는 그냥 혼자서 진짜 살 편할 것 거예요. 같아요. 진짜 씻고 싶을 때 씻고,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화장실 갔다가, 자고 싶을 때 자고,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. 왜냐면 막 언니는 늦게 자고 싶은데 룸메가 불 꺼달라 그러면 곤란할 때도 있고, 언니는 일찍 일어나야 돼서 일찍 자야 되는데 상대방이 막 맞아요. 늦게까지 시끄럽게 하면. 그러니까. 좋기는 좋죠. 네, 저희는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랑 절대 기숙사를 못 쓰게 했어요. 그러니까 싸움이 나면 안, 맞아요. 그 그 반에서도 사람도 싸움이니까 많아서 열여섯 명? 그냥 여섯 명 여섯 명? 그래가지고 다 다른 과로 해가지고. 언니네 학교는 그럼 한 과에 몇명 정도 돼요? 한 반은 우리 반 그런 거 있어요. 그한 반에 아마 30명? 모든 과가 비슷해요. 그러니까 막 종류에 상관없이 반은 30명. 그거 잘 다른 학과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우리 아. 다른 학과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 외국어 하는 학생은 다른 그 학과보다 좀 아, 적은 우와. 편이에요. 저희도 저희도 적어요. 저희 진짜 적죠. 그막 공대? 공대만 공대는 막한 과에 170 이러거든요. 저희 총 28명. 진짜 고등학교 반이랑 똑같아요. 고등학교 때도 24 이랬는데 저 28. 원래 대학교는 그 외국어 대학교예요. 공대 없어요. 아, 대학 그래서 자체가 외국어만을 위한 대학이에요? 우와. 맞아요. 그래서 여자 너무 많아요, 우리. 아, 그렇겠네요. 아, 그러면 막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남자랑 여자랑 각 반이에요? 아니에요. 같이 수업하는 같이 거예요. 수업이요? 저희는 각 반이 되게 많아요. 나눠져 있어요. 여자 반, 남자 반다 나눠놔요. 그거 드라마에서 아, 많이 봤어요. 드라마. 언니 진짜 드라마 많이 보시는구나. 드라마에서 반영되는 반들은 근데 다 잘생기고 예쁘고 그거 그 응답하라 1988 거기에 그거 언니 그, 1988이라고 안 하고 1988이라고 해요. 아, 1988? 네, 그렇게 얘기해요. 거기에 그 남학생 같이 수업하고 그 여학생 같이 따로 어, 하는 따로 따로 아, 그쵸, 그쵸, 하는 그쵸. 거잖아요. 맞아, 요즘 그런 거 많아요. 원래 보통 중학교까지는 다 섞어서 수업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반 고등학교들은 거의 다 분반으로. 그리고 한국에 그 여자 대학교 있는 너무 많잖아. 신기하죠. 어, 너무 신기해. 중국엔 아예 없어요? 없어요. 아, 그냥 섞어서. 아, 그럼 혹시 막 그 저희는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항공 대학이나 기술 대학이나 전문대 이렇게 그러니까 막 어, 대학 자체가 취업을 위한 대학이거나 아. 막 항공사 그러니까 막 비행기 어. 이런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것처럼 딱 대학이 아 언니네가 벌써 외국어만 하는 대학이구나. 어. 그런 거 중국에도 있어요. 아 있어요? 응. 그거 그 대학 입학시험 떨어진 학생들 그런 거 다닐 수 있어요. 저희도 약간 그런 거 있어요. 그 왜냐면 그게 막 교양 수업 이런 게 없거든요. 그래서 2년 안에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빨리 취업하고 싶다 이러면 거기 가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.